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드디어 8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80이라니. 그러니까. 이럴 수가. 팔순잔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팔순잔치 해야지, 잔치. 팔순잔치 해야 되는데, 이제 팟캐스트 업계도 대변역이야.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딱 또 잠시 얘기하겠고요. 오늘이 벌써 12월, 오늘 2014년, 예? 14년은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오늘 날짜, 녹음하는 날짜는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네. 간단하게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정도 좀 서두른 감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간단히 한번 리뷰하는 시간 위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또, 우리 한 8월부터인가요? 우리 네. 또 제일 먼저 소개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정시로 제가 한번 소개 각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제 조인하게 되면서 이제 딱 한 장면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후광통하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후광통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전 10시 40분. 네. 하고 계시죠. 우리 강준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후광통 때문에 여기저기 좀 바쁘게. 예, 아직도요? 네,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네. 우리 스스로의 셀프야. 우리 이승원 대표는 우리 딱 TV, 딱 한 영역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요. 우리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딱 TV의 IT 담당 총괄하고 계십니다. IT 담당 말이 좋아 IT 담당인데 노가다 아니야 노가다. 그리고 또 대외 한국경제TV 쪽을 가서 또 거기 그 지부의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고요. 무슨 회장이야 회장은 그냥 그리고 노가다 하는 거지 각종 맨날. 자동차라든가 각종 IT 제품을 비판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분이 일단 결심하시면 그건 끝물이다. 끝물이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고민하지만 결정은 좀 이상하더라. 결정은 이상하다. 1년 반째 지금 쓰고 계시네. 핸드폰이 뭐죠, 그거? 그러니까 내가 네. 형님에 대한 피해 아니에요, 피해. 왜요? 형님 따라다니면 돈이 생긴다며 피해만 지금 급증하고 있어. 첫 번째 내가 핸드폰을 살려고 고민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야, 이게 좋아 보인다고 날리는 거야. LG U+에서 배가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 새벽은 김성훈이지. 그래서 나 아무 생각 없이 아 형님이 이 새벽에 날려줄 정도면 되게 좋은가 좋은 조건인가 보다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입했지. 그랬더니 이걸 왜 샀냐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두 번째. 근데 그거 알아? LG U+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쥐약이야. 왜 데이터를 거저 많이 주는지 알았어. 네?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 지하철.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 LG 플러스. 이동 중에 안 되는 와이파이.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알리바바에서 스마트폰을 샀어. 근데 웬 이상한 스마트폰을 산 거야. 아니야. 이상한 스마트폰을 샀어. 본인 건 취소했어. 나는 바꾸는 거다. 아니 나는 순수하겠어. 왜냐면 내가 처음에 샀거든. 샀는데 옆에 마침 있어. 이것도 살려고. 얘는... 이거 괜찮네 하고 샀어. 그냥 물건이 왔어. 두 개 했는데 하나만 왔거든. 나는 먼저 어머님을 드리겠다 해서 먼저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먼저 나 순수한 뜻을 했어. 자기가 선택한 걸 남한테 그렇게. 아니야. 하루 써보시고 하루 보시고 날 주셨어. 아니 조금 말고 없지. 나는 그냥 켜지는 거 보고 갖다 줬지. 아니 자기가 선택을 어쨌든 했으면서 왜 자꾸 남한테 밀어. 그리고 성격 이상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산을 새 우산을 딱 이제 갖고 나왔어. 아, 새 그건 내가 할 말 없어. 새 우산을 갖고 나왔는데 형님이 아, 우산이 망가졌대라는 거야. 그래서 형님 이거 쓰시죠 하고 드렸어. 내일 갖다 줄게. 없어졌어. 우산이.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거는 정말 귀신이 꼭한 편들어지고 힘들다. 그건 내가 잘못이야. 그거는 내 잘못 인정해야지. 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 그래서 지금 피해를 양산하고 계시는 뭐지 이 사람. 피해를 양산하고 계시지만 아, 지금 이 시장에서 이만한 분 없더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영업하려는 시도는 나타나고 있으나 단가가 안 맞아. 저렴하게 시도하려고 자꾸 저렴하게 시도를 해서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오고 계시는 누구십니까? 저 마클리 이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정말 80회가 됐어요. 이게 좀 웃자고 한 건데 그동안 심심해서 한 건데 웃자고 하는 게 지금 죽자고 됐어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갈수록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 그냥 돈 안 드리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돈을 드리기에 자꾸 만드네 이것들이요. 그 아이블로그가 사실 아이블로그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팟캐스트한테 희망 같은 존재였어요. 그걸 서버로 제공해줘서 우린 속으로 저게 뭔가 뒷배가 흑심 있는 놈이다. 예전 같으면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서비스에 죽구나 그러면 저게 예전에 보면 중앙정보국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신림동에서 술 마실 때 보면 말도 안 되고 맥주가 천 원 이런 식이야. 뭐 안주 그런 거 있죠. 맥주 세 병에 안주 하나에 무슨 뭐 예전 딴 데 3만 원 때 걔네는 만 원 이런 거야. 저게 아무리 봐도 저게 뭐 중앙정보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었어 벌써 20, 30년 전에. 근데 아이블로그가 이상한 거야. 왜냐면 전 세계 서버를 막 쓰고 있는데 다 프리야 프리. 심지어 용량의 제한도 없어. 용량의 제한도 없어. 트래픽도 무제한이고. 트래픽도 무제한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6,700개, 7,000개 그런 그 팟캐스트가 난립할 수 있었지. 우리까지 포함해서. 철대는 맞았네. 왜냐면 얘네가 접었어. 설리면서 갑자기 그것도 노티스를 충분히 주지도 않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갑자기 우리 인터뷰가 전화왔어. 위원님 이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딱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문 닫는데요. 왜냐면 우리 인턴녀도 이걸 하고 있거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 내라니 짜증나지.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빡빡이 들어보니까 수많은 데가 방송 중단이 그냥 딱 써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또 우리는 혼자 그만둘 수 없는 게 수많은 우리 또 추종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일단 당장 유튜브로 많이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200몇십 명에서 갑자기 450명이 됐네. 그래서 500명이 됐나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일단 좀 해결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이제 내년이 되겠죠? 2015년에 네.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팟캐스트 다시 시즌2로 해서 딱 한 종목과 두 남주씨를 같이 해서 오디오는 글로 하고요. 비디오는 일단 다 그 유튜브로 하니까 방법은 지금 찾고는 있는데 지금 아 나는 연말에 나도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못 가. 가긴 가 자기도 논산 정도 가면 줘. 가서 어떻게? 거기 인터넷이 안 되는데. 아 논산? 그럼 가지 마. 인터넷이 안 돼. 가야 안 돼? 대들이? 이걸 나는 이거 데이터 제한이 있단 말이야. LG는 그래. LG는 그게 아니라 그거 하려면 그 어느 통신이라든지 간에 무제한이라고 해놓고 몇 기가 이상 넘어가잖아요. 속도? 그러면 속도가 확 줄어. 그래갖고 그게 사실 무제한이 아니더라고. 사기꾼들이야 다. 아니 그 새로 나온 거 한번 그 나서까 15,000원인가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그 LTE 와이파이 같이 갖고 뭔가 나왔더라고. 하이브리드가 나왔더라고. KT에서 네. 자기 예전에 쓰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런 거. 네네. 예, 네, 같이 해서 나왔어요. 이것도 뭐냐 또 이거 낚일 준비하고 있네 저 아저씨 지금 LG U+ 100대만 무상교체 뭐 노트4 겔5 G3 빨리 해 아, LG 플러스에 묶이기 싫어 그거 하지 마 LG 플러스에 묶이면 스마트폰을 딴 거로 바꿀 수가 없어 아 이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 했는데요 지금 오늘 연말 지금 앞두고 3살밖에 납회 안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마감은 이제 19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지금 간단히 그 정리할 수 있고 그 연말장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승원 대표부터요. 연말 시장이요? 네네. 시장은 한마디로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뭐 외국인이 들어와야 뭘 해먹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네.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매우 제한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나 뭐 연말 시장이나 연초 시장이나 별다를 내용에 대한 쪽은 없지 않을까. 다만 뭐 블랙스완에 대한 가능성 그런 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어제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들. 어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은 유가가 하락하는데 루블화가 지금 가치가 급등했잖아요. 네네. 루블화 가치가 이제 급등하면서 지금 그 시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게 네. 보면은 그 상당히 정치 게임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장기 두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쿠바를 딱 그 외교 수립을 딱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딱 터트리고. 베네수엘라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리스크 딱 터트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절부절 못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거의 항복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아, 나 이제 우크라이나 그 반군하고 우크라이나 네. 정부하고 이제 그 평화 협상하겠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반기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여기서 또 백기사가 나타났네. 중국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뭘 도와준다고 그랬어? 필요하다면 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러시아에 대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원유를 더 수입해주거나 추가적으로 더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겠죠. 이미 중국의 최대 그 러시아의 최대 수출국은 이미 중국인데 네. 이미 지금 보면 여기서 더 해줄 수 있겠다 필요하다면 뭐 이런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김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 한 잔뜩 지펴놨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물 뿌렸어. 그래갖고 루브라가 지금 안정화가 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 블랙스완에 대한 가능성은 좀 매우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뭐 꼴배기셔 죽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 엄하게 북한에다 화풀이하는 이런 씨발 내가 해킹을 했어 이 개새끼들 돈 물어내 새끼야 이거 아니야 돈 물어내 개새끼야 이러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지금 북한에다 대고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보게 되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이 북한에다가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아니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갑자기 외신에서 그래서 뭐 그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런 통계조차도 없기 때문에 네. 겉으로만 뭐 거짓 통계를 만들었다 북한에게 제공하는 뭐 석유에 대해서 거짓 통계를 만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뭐 중국이 이 판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블랙스완 가능성은 매우 줄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에 만든 영화 제작사가 소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소니가 일본 거라는 네네. 거. 근데 미국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30대 이한가도까지 다 그런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소니가 미국 회사라 알아요. 네? 미국 애들은 보면 되게 독특한 통계가 많더라. 아 그런 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가끔 오잖아요. 6.25가 뭐 어디서 어느 전쟁인지 모르는 사람 많고 이런 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런 거는 이제 역사적인 게 좀 우리나라 이상하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소니 어렸을 때 들었고 소니고 발음이 특이하지도 않잖아 소니. 도요 다 하면 뭔가 느낌 나잖아. 소니 하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삼성? 삼성? 이거 이상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건지 한국 건지 모르는 거죠. 현대만 하더라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발음할 때 일부러 처음에 현대에서 나갈 때, 썬데이 먼데이 현대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진짜로. 썬데이 먼데이 현대이 하니까 영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애, 나이 든 사람은 알죠. 그렇지만 어린애들 보러 지금 초등학생이나 10학년 이런 애들 보러 너 현대가 어느 건지 아냐 그러면 미국에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래, 안중근 의사 보고 닥터 안중근이라고 하는 애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 인정해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보면 일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본 건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의 법인회사였고 세금도 많이 내는 놈인데 그걸 건드린 거죠. 그럼 헐리우드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상 대표는 시장 어떻게 좀 걔는 뭐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물이 들어야 배를 띄울 수가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물 들어오긴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물 들어온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돈 들어오는 거. 아, 돈 들어온다? 외국인 매수. 배 들어온다? 네, 그런 거네. 외국인 매수가 됐다는 이런 게 들어와야지 뭐 진짜 배를 좀 띄울 건데 배를 아무리 좋은 요트를 그러니까. 이 띄울 물이 없으니까. 네네.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요번 말까지는 그냥 지속될 것 같고 네. 내년 초반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누구? 후광퉁 된다 그래갖고 다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신 다 먹고 살려고 네. 우리 다 망했어. 후광퉁 종목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딱 TV 보안법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저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국, 네. 이 중국 제가 중국 상해의 주식 투자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한국 시장이 네. 주고 중국 시장은 서브로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서브가 주보다 지금 더 커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한데 잘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머리를 맞대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네. 네. 머리 맞대봐야 뭐가 나와. 돌가루만 떨어지지 맨날. 왜 이래 자꾸 정부에서 하는 거 봐봐. 난 뭐 2015년 경제활성화 대책 나온다 그래갖고 뭐 나오는 줄 알았어. 어? 뭐 나와. 그래요? 똑같은 거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네, 옛날에. 아, 난 경제활성화 대책 그 정책 방향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 무슨 눈물이 나? 세상에 너무나 세상이 명확히 보이는 거야. 이것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앉았네. 어? 그 사람이? 이 사람 자산 잡아놓은 사람이네. 말 잘했는데요. 저는 네. 그 이렇게 이성훈 우리 대표께서는 상당히 이제 따지는 분이잖아요. 네네. 안 좋은 걸 자꾸 따지남. 따지남이지. 저는 뭐든지 긍정남이거든요. 제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놓쳤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요. 깜짝깜짝 놀랄 게 많았어. 경제정책 그 방향 있잖아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금들, 연기금을 해서 주주의 그런 권리를 잘 행사해라. 이런 게 하나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너의 의견을 개진하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배당주 투자를 확대해라. 그게 들어갑니다. 배당주 투자 확대하라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배당주 투자 확대할 테니 너희들은 배당을 많이 줘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나라에서 또 공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을 현재 21%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40%를 내야 이 새끼야 딱 그런 거야. 더블 해라 이거지. 더블. 더블을 2020년까지 택시야? 더블 부르면 바로 주게? 주지. 주니까 문제지. 주니까 문제야. 근데 예의가 있어갖고 이제 앞으로 5년에 나눠서 그렇게 올리라 얘기한 것이잖아요.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런 거죠. 이건 여러 번에 나왔던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컨트리뷰의 성격은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자사주로 사는 거를요. 자사주 사는 거를 주식 주식 배당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기업 환류 세제 그것에서 예외로 인정해준다. 투자로 봐준다. 그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다분히 내년에 제가 봤을 때 의외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여기서 정말 먹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IT가 이제 어찌됐건 간에 매번 그런 이슈가 되잖아요. 성장에. 내년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뱅크. 온라인 뱅크로 새로 말도 안 되는 하늘 해먹는 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온라인 뱅크를 받아가는 놈 있을 거 아니야. 받아가는 놈. 그 사업권을 딴 놈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따든지. 예전에 뭐 어떤 분이 그거 하려고 그랬었잖아. 온라인 뱅크. 아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 그거 했다고 거짓말하고 자꾸 사기친 애들 지금 아직도 큰 집가 있잖아.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쉽게 해서 이뱅크잖아요. 그 어르신이 하려던. 아니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이 아니라 그 나쁜 놈이 그렇게 우겼던 애들. 그래갖고 그 애들은 큰 집가 있잖아 지금. 아직도 있을 거야 걔가? 네네. 그래서 그런 온라인 뱅크가 그 앞서 얘기 잠시 우리 이성원 대표랑 얘기했는데요. 그게 그 사업권을 따는 놈이 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대대손손 먹고 산다. 그렇죠. 대대손손 대대손손 먹고 산 거예요. 온라인 뱅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잠시 뭐 얘기 나오겠지만 이따는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관련주 다 거짓말이야. 다 관련주 거짓말인데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김에 얘기해드리면 온라인 뱅크 핵심은 과연 금산분리가 지켜질 건지. 금산분리 원칙.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이런 데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그런 데도 있고요. 일본은 초장부터 금산분리라는 게 없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금산분리 상관없이 소원이나 소프트뱅크 이런 형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은 이제 그 좀 알리 이런 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네가 막 그 상품 만들어서 팔고 자기네가 막 예금 모으고 막 월급도 있고 맨날 뭐 이자 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산 분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만약에 그런 거를 다음 카카오나 아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하면 이거 초대박 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최고 이권 사업이라니까. 내가 만약에 다음 카카오 사장이면은 무조건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 하여튼 이게 참 재미나는 거가 이번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내가 보기에 내년도에 우리나라 올해들이 많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올해들이 많다고 봐. 뭐냐면 이번에 레이준도 왔었잖아요. 예전 레이준이면 이 저새끼 카피하는 새끼. 우리 이번 저 새끼 내꺼 뺏겨 먹는 새끼인데 지금 와서 딱 미래부 장관 만나고 슬쩍 가고 그러잖아. 어? 이제 보면 예전에 보면 어떻게 좀 잭 마 있죠. 마인 회장님 오신다고 해봐. 누가 만나겠어. 지금 재벌들이 돼가서 줄 서갖고 만납니다 이제. 이런 사람 와갖고 쑥 만나갖고 이런 사람이 이제 누굴 만나냐. 대통령님 만나는 거지. 이런 만나잖아. 똑같다. 슈미트 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대통령 만나잖아. 해관지 만나는 거야. 만나고 한마디 하는 거지. 인터넷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하고 금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오픈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냥 대통령님이 한마디 어 그래 우리 액티브엑서 날리는 거 봐. 아직도 해결 안 됐지만 해결은 안 돼. 어, 아직 해결 안 됐지만 해결은 안 되잖아. 해결 안 됐지만 네. 이번에 액티브엑스 얘기가 또 나오잖아. 네. 이거 역 찍고 근데 봐봐. 근데 봐봐 끝까지 네. 들어봐. 이거 봐봐. 이거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났어. 높은 사람 만났는데 만났는데. 어 우리도 하려니까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해줄 때 보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높은 사람이 정치인 있다가 적극 검토해봐라 하는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분위기 싹 바뀐다. 그럼 내가 보기에 의외로 있잖아 내년에 하여튼 가장 이권 사업이야 저게. 대한민국 최고 이권 사업이야. 최고죠. 아 그리고 저것만 따면 대대손 먹고 사는 거야. 내가 보기엔 한국 야쿠르트, 웅진, 코에이 그 방판 조직만 갖고 있는 애들 봐봐. 또 시작해서 KB 봐봐. 그다음에 딱 찍어줄게요. 또 시작해서 가음 카카오 이런 애들 모두 다 날려둔다 이제. 아예 딱 찍어줄게.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예 의외 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봐봐요. 지금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키움 주권이요 1조 500억입니다. 1조짜리 회사. 1조짜리. 예. 대대모에 딱 이거 은행해서 은행 하나 뜨죠. 제가 보면 3조 갑니다. 기본 그렇죠. 기본 3조 4조 가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이권 산업이라서 중요한 거는 이거 관련주가 하나도 없어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내가 찾아봤다. 네. 그랬더니 딱 쳤어. 나 또 예의 나 그런 거 보면 찾아보는 새끼잖아. 찾아봤더니 쓸데없는 게 떠. 딱 그 말은 연관 검색했는데 그 종목들이 없어. 어? 난 머릿속으로 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 그래서 내가 모를 정도면 이게 뭐냐면 서로 해먹고 테마로 분류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내년에 큰 그 가장 중요한 건 금산 분리가 여기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보안 관련주도 무지하게 중요해지겠네. 아니 뭐 그렇게 아니 맞아 자기 말한 대로 보안이다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거는 뭐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이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개 있고 이게 만약에 금산 분리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케이블 TV다, 이동통신이다, 종편이다 보면 수많은 합종 연행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보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 같은 게 보면 지금 은행보다는 작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자본금 낼게 서른 개 더 엄청 합종 연행 할 거예요. 재벌도 다 들어가. 그래서 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만 해줄 거냐 그것도 문제지 이제 또. 그렇죠. 하나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형평성, 뭐 독점, 뭐 특혜냐, 뭐 이런 논란 벗어나려면 두 개에서 세 개. 세 개가 좋죠. 그렇죠. 세 개 정도 해줘야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의외로 하여튼 저게 어저께 보고 눈물 흘렸어. 내년에 하나 떴다 테마가.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혼자 얘기했던 거가 아 그냥 뭐 주주 친화 정책인데 그럼 뭐 큰 형들이고 뭐 해당된 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딱 그 뭐야 또 그 대 통일대방론도 했던 얘기고 또 사문했던 또 올 연초에 많이 했잖아요. 내년에 새로운 게 없었는데 제가 왜 내년에 새로운 게 떴어. 야, 이거는 최고의 테마라고 우리 스테이블 테마.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거 네. 예, 그래서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2014년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메롱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개메롱이지 개메롱. 메롱이었고요. 근데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저희 딱한 종목 입장에서 보면 나름 뭐 성과 내셨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크게 올라가는 것들 올해 주식은 딱 두 개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래퍼시픽이고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인데 두 개 다 저희가 어찌되었건 딱 한 종목이라 두남제스에서 초기부터 여러 번 많이 했던 주식이고 네. 물론 떨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주식과 저희 딱 한 종목이 함께 했다는 거 두남제스가 함께 했다는 건 분명히 뭔가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는 메롱이었지만 나름 성과가 있었다. 다만 내년에는 가장 큰 걱정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 변동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냥 좋다고 얘기하고 마냥 회복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2000에서 뭐 2200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보다는 앞서 강주중 의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도대체 한국의 매력이 뭐 있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 한국 이거 뭐 종 뭐 두 번째가 서브가 뭐 삼성이다 아니 중국이다는 관심이 없어요. 돈만 되면 그쪽에 많이 가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저는 한국보다 좋은 데가 많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슬프죠. 네, 슬프다. 슬프지. 네, 이성훈 대표도 야 연간에 하나 소회 정도만 하고 나서 오늘 마지막 방송 마치죠. 어 오늘 방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소회할 게 있나 2000 그러니까 뭐 연말인데 뭐 연말이 되고 4년째 지금 이짓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시장이. 야 이건 진짜 그 맨 처음에는 보통 한 2년째 땐 그런 생각했어요. 2013년도 때 대박 날 거다. 대박은 개뿔. 2년 동안 눌려 횡보했으니까. 보통 한 2년 이짓하면은 그 다음에 시세를 내주잖아요. 올해 출발할 때도 그랬거든. 야, 3년이면은 그 우리가 차트 보면서 쫙 계속 수염해갖고 야, 올해는 방향성 크게 나올 거야. 개뿔 나오기는. 이걸 봐서는 이게 갈자리에서 못 가면 지랄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갈자리에서 못 가면 이게 지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이미 그 일본식의 어떤 그레이, 그러니까 일본식의 어떤 그런 거는 좀 아니더라도 네네. 이게 상당히 좀 노쇠 시장이 노쇠해 간다, 돈이 없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이 몇 소수에게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소수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 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다수가 들어와서 막 이걸 갖다 흥분해 갖고 막 너도 나도 좋다고 이게 사야지 주식시장이 가는 건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지 않나. 너무 부동산에 오리엔트돼 있어 갖고 돈이 너무 없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지수를 보고서 투자하는 시대는 당분간은 앞으로 이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뭐 내년도 긍정적으로 해봐야 2,300이래매. 뭐 2,300 가면 뭐 2,300도 하려고 그래.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2,300도 많이 본 데도만 안 좋은 데는 2,000 보드만 아래로 1,750이래. 그러니까 답답하다 시장 답답하다. 그래서 뭐냐면 아니 딴 데는 뭐 중국이 지금 포인트가 몇 천이죠? 3천인가요? 내년도 뭐 4천, 5천, 6천 막 이런 얘기하는. 부르면 4천, 5천 이야기 내더라. 그러니까 뭐 오케이. 4천, 5천 뭐 심지어 6천까지도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누구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지수 따블을 얘기하는데. 지수 따블을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서 뭐 우리는 뭐 10% 야 꼴도 보기 싫다 진짜.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시장은 내년에도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장 이런 흐름을 계속 집중해야 되지 않나 보이십니다. 이게 저도 이제 시장 안에서 네.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참 올해는 진짜 진짜 진이 많이 빠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준혁 네, 대표는 근데... 4분기 때 들어서 또 저 같은 그 귀인을 만나갖고 그 중국에 대한 또 시각도 또 새롭게 정리해보면서 좋은 기회였잖아. 뭐 얘기하면 하이닉스도 팔아서 뭐도 사고 쌍용카도 잘하고 NC소프트도 요즘 잘 가고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참 어떻게 됐든 간에 진이 많이 빠지는 시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 농사 짓는 거하고 같아요. 어차피 너도 농부요? 방송을 나 그런 거 싫어한다. 아 꼬였잖아. 알았어 미안해. Sorry. Sorry.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네. 자기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이 하나가 있으면 네. 그냥 뭐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했는데 뭐 태풍 오면 다 뭐 날라도 가고 뭐 중간 가뭄 들면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뭄 들면 또 망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다 보면 풍년이 와요. 풍년이 오니까 힘들다 힘들다라고 할 때가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다 보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재기랄 뭐 풍년이 들고 그러면은 네. 세상은 밀란이라도 일어나잖아. 네. 이놈 주식시장은 밀란도 없잖아. 잘 가잖아. 이런 쌍. 이런 쌍. NC소프트 결국엔 가잖아. NC소프트 좋다 그랬어. 왜 그래? 빠질 때 이런 쌍. 좋다고 안 했어. 이 사람들은 어이없는 사람들 그냥 종목 자랑질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올 한 해는 마감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이고 시즌 2는 또 화려하게 화려하게 새롭게 나올 텐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만 욕먹는 얘기 한마디 하면 욕먹는 얘기 각오하고 한마디 하면 딱 한 종목 그리고 두 남자 쇼 보는 분들은 나름 행복했다 라는 생각도 정말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앞서 이제 약간 오해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승원 대표 이제 종목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종목이라는 게 이렇게 테마나 작전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비율을 정확히 갖고 가고 트렌드를 정확한 글로벌 트렌드 있고 정말 그 균형감만 가져가면 내년에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까놓고 얘기해서 아모레퍼시픽의 2.5배 그리고 그 컴투스한 대여섯 배 이런 것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대피하는 주식이 제가 보기에 우리가 알만한 대형주 중에서 두 배짜리 나올 거고요. 코스닥에서도 다섯 배나 아니더라도 세 배짜리, 네 배짜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잘만 보시면은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단기적인 대형보다는 좀 긴 흐름으로 보자. 그리고 내년에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다론의 시즌 1 80회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맞죠? 어떻게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